기도 하고 너 자신을 발견했어요. 나나나 힘이 있을 때 진심으로 깊은 위로 이봐 당신 먼저 내 사랑 다시 내 근처에 오지 마라. 우리 이야기를 끝나서 예전에 라